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로마서를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바울은 소망을 말씀을 하다가 이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5절을 시작하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자, 말씀 그대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당연히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있게 된다면 언제 있겠습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질 때 우리는 부끄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죠. 또 그 소망이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은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 소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헛되거나 부끄러움이 나타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항상 그 특징이 뭐냐면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예. 결코 우리가 먼저인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태초부터였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였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고요.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실한 근거가 우리 심령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심령 속에 늘 이런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깨달으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소망의 보증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소망의 보증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헛될 수는 없고 또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은 이번에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의 보증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생각은 않는다는 생각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불확실, 또한 불신 등을 없애주는 그런 근거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더욱 신뢰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보증 때문에 어떤 표현까지 합니까? 좀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그놈의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을 잘못 썼다가 낭패를 보았다는 그러한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는 완전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완전히 충분한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님의 보증만이 확실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증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충만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령님의 보증만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소망의 인내는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는 방편으로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믿음과 의롭게 됨을 가지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의 삶이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부끄러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의로움을 가지게 되었으니 정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확신을 늘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소망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협력 가운데서 생겨진 것임에 우리가 틀림없이 확인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보증자는 한 성령님이십니다. 소망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내용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죽으심입니다. 따라서 소망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협력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소망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어려울진데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어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 소망을 부여잡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귀중히 여기시는 자들을 위하여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늘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환난도 인내를 통하여 감당하게 되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둡고 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먼저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 속에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